싫어. 지금 나는 웃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. 그냥 나를 쉬게 해줘. 내게 다가오지만 모두 떠나가도 나는 서럽지 않아. 아무 말 없이 그저 혼자 있고 싶어. 슬픔도 기쁨도 느껴지질 않아. 낯선 침묵 속에서 이대로 있고 싶어. 떠나가도 나는 서럽지 않아. 아무 말 없이 그저 혼자 있고 싶어. 잊고 싶어.